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주체 106, 2017년 새해의 즈음에서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30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